HUBS. Welcome to K-pop World. 어느새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3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무려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 라디오에서 언급했듯 저는 봄이 되면 괜시리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설레어서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봄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어서예요. 솜사탕처럼 핀 벚꽃과 목련, 새노란 개나리, 그리고 솜털이 귀여운 민들레까지 모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꽃들입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꽃 중에서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벚꽃인 것 같아요. 전주 지역은 벌써 엊그제 벚꽃이 피었다는데 서울에도 어서 벚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분홍색으로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보며 길을 걷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올해에도 대부분의 벚꽃 축제들이 개최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봄과 벚꽃을 기다린 저로서는 너무 아쉬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벚꽃 축제를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벚꽃과 관련된 노래와 뮤비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랜선으로 벚꽃 구경하러 가실까요? 봄이 부시게 내게 딱 어울리는 날이야.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널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우린 불같이 사랑을 줬고 눈이 불 아래에서 덮여 식어가는 영화를 감상 중이야. 매번 그런 것처럼 부시게 불가분한데 뭔가 어색해. 내 표정과 같아 무지개 아름답네. 안아줄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심장 BPM 콩콩콩. 우린 나비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 있는 반쯤 다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지시던 내가 되고 싶다면 꾹꾹 채워 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내게 딱 어울리는 나야. 바람같이 주위를 항상 계속 함께하고 싶단 말야. 반쪽을 채워주고 싶단 말야. 우린 둘같이 서로를 나눴고 이해라는 단어에 안겨 굳어가는 맘을 녹이는 중이야. 매번 그럴 것처럼 우린 나비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 있는 반쯤 다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넌 지시던 내가 되고 싶다면 엠플라잉은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밴드 보이그룹인데요. 밴드 그룹의 명가, FNC답게 엠플라잉도 수준급의 연주 실력과 보컬 실력을 가진 밴드 그룹이랍니다. 엠플라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는 아마 옥탑방일 텐데요.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마 방금 함께 들은 봄이 부시게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더라도 옥탑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옥탑방의 작사 작곡을 엠플라잉의 리더 이승엽님이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봄이 부시게도 옥탑방과 마찬가지로 리더 이승엽의 저작곡인데요.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게 이 곡의 포인트랍니다. 옥탑방에서부터 느꼈지만 승엽님의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래를 듣고 나면 시 한 편을 읽은 것처럼 마음에 여운이 남는 기분이에요. 봄이 부시게 또한 리듬은 경쾌한 노래인데도 괜히 마음이 허하고 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복곡과 단순한 사랑만을 표현한 곡 같진 않아요.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노래이지 않나요? 봄이 부시게의 숨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저와 봄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봄이 부시게의 무비 파헤쳐보러 가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온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이 부시게의 뮤비는 여자 주인공에게 잘못 온 문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누군가 벚꽃 사진과 너와 참 어울리는 날이야 라는 로맨틱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우리의 주인공은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 답변을 하려다가 그냥 문자를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칠 줄 알았던 잘못된 문자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누군지도 모를 상대는 계속해서 예쁜 벚꽃 사진들을 보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문자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사진과 함께 문자가 온다면 왠지 그 문자를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답장이 없어도 계속 예쁜 벚꽃 사진을 보내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고마운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뮤비의 주인공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걸까요? 처음 문자를 받을 때 무심했던 주인공의 표정은 점점 기대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는데요. 과연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길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 하이포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없는 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오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나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봄 사랑 벚꽃 말고 남들보다 절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 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나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주인공이 답장을 하지 않아도 예쁜 벚꽃 사진과 문자는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마치 주인공을 알고 있는 듯해요. 주인공이 과거에 겪었던 벚꽃과의 추억이 기억나냐고 묻는 문자들을 보내거든요. 추억과 관련된 문자를 받은 주인공은 문자가 말한 장소들을 찾아가 보는데요. 희미했던 기억들이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니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고 마침내 무언가 번뜩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은 문자를 보낸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주인공의 예쁜 미소와 함께 뮤비가 끝이 납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확한 정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남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왠지 전남친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거의 첫사랑 혹은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남친이라면 선뜻 문자를 못 보낼 것 같기도 하고 뮤비의 마지막에 나온 문자를 보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첫사랑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거든요. 문자를 보낸 이의 눈빛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라디오 다 들으시고 뮤비 감상해보시는 것 꼭 추천드려요. 제가 말하는 특별한 느낌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로꼬유주의 우연히 봄.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른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진해.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러 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 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띵곡을 찾아라. 오늘의 숨은 띵곡은 바로 선셋입니다. 오늘의 띵곡은 특별히 엠플라잉의 팬인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랍니다. 엠플라잉의 모든 노래를 모두 들어보고 좋아하는 팬이 뽑은 추천곡,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엠플라잉의 선셋은 해질녘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밤하늘을 주제로 한 곡인데요. 리드미컬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랍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된달까요?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밤하늘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가사도 매력적인데요. 가사에 저녁노을이 자주 나와서 노을을 보며 들으면 딱 좋은 곡이랍니다. 한양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가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뚝섬과 한강에 갈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난 후 한강에 놀러가 엠플라잉의 선셋을 들으며 노을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강의가 끝난 후 즉흥적으로 놀러가는 것, 대학생만의 특권이잖아요. 엠플라잉의 선셋. 해질녘 저녁 너울 넘어 구름 밤 너랑 함께하기 아주 좋은 날 이열 구름 붉은 하늘에 담겨 깊은 경과 녹아 아주 좋은 날 그대 성미로지 그리 아름단가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깊은 밤하늘에 그대와 함께 yeah. 맘이 예수제를 뜰까요 그대 나를 잊을게 어떤 맘일지 난 참 궁금해 널 감은 내 눈은 참 넉살 좋게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감옥을 든 내 맘은 연동 치고 있는 템포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해질녘 바다 파도 넘어 sunrise 수평선이 해를 잡아먹는 밤 이열 구름 붉은 하늘에 담겨 깊은 경과 녹아 아주 좋은 날 그대 성미로지 그리 아름단가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깊은 밤하늘에 그대와 함께 yeah. 마음이 예수제를 뜰까요 그대 나를 잊을게 어떤 맘일지 넌 참 궁금해 널 담은 내 눈은 참 넉살 좋게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가로기 들 내 맘은 연동 치고 있는 템포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기분 따라 기분 따라 별을 따져 별을 따져 너를 따라 너를 따라 황조 가득한 저 하늘색 일렁이는 바람 내게 다가올 때 방파제가 되어 너를 막아줄 때 철썩여 철썩여 철썩여 아주 좋아 죽겠네 그댄 하늘 잊을 때 어떤 맘일지 넌 참 궁금해 널 담은 내 눈은 참 넉살 좋게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참 궁금해 널 담은 내 눈은 참 넉살 좋게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감옥을 든 내 맘은 연동 치고 있는 템포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기분 따라 기분 따라 별을 따져 별을 따져 사실 아쉽게도 저는 벚꽃축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벚꽃이 필 쯤엔 항상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에 치여 벚꽃 구경할 시간도 없이 봄을 보내버리곤 했거든요. 물론 같이 벚꽃 구경을 할 애인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꼭 벚꽃축제에 가는 로망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벚꽃축제가 개최되지 않다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슬픈 마음을 우리 학교 교정의 예쁜 벚꽃들로 달래어볼 생각이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돼 벚꽃을 마음껏 구경하고 마스크 없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봄쯤엔 가능하겠죠? 벚꽃을 보러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의 랜선 벚꽃 나들이로 마음이 조금 위로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벚꽃 축제를 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졌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K-POP 노래와 뮤비로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HUBS